예배의 원리를 구약에서 찾을 때는 반드시 이사야 6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원리를 신약에서 찾을 때는 반드시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하면 구약에서는 이사야 6장,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마무리가 파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참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자발적으로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마무리는 파송이라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예배의 마무리는 파송의 성격을 띄어야 합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내가 종교인으로서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한 주 살겠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제 그 나머지 한 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새로운 삶의 예배의 시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예배의 마무리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보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여자는 목이 말라서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물동이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나 인간은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기조차 합니다. 또한 그 목마름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목마름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물을 떠러 왔다는 것은 그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목마름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원하고 갖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것을 가져보지만 더 가지고 싶고 만족이 안 되고 그게 육신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자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요.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어 보았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여섯 번째 남편에게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육신의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떠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학력, 그 성공, 출세, 좋은 가문,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더 좋은 것, 더 엄청난 것을 발견했는데 가치 없는 것에 애착이 가는 분이 없겠죠. 이 예배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리.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것들은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예배 전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세상의 염려, 두려움, 그리고 혹은 세상을 향한 갈망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한 그 욕구 사라집니다. 그게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마무리는 물동이를 버려두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져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문제와 염려들은 그 또 욕망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린 자는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동네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 곁에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다 싫어지고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물질도 가져봤고 또 성공도 해봤지만 이걸로 만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배설물로 여겨지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꼭 항상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쭉 훑어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와서 백성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서 천년만년 살고 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천상의 예배,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는 너무 그 황홀하다 그럴까요? 그런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염려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 속으로 가는 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세 제자든 변화산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여인도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참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여인의 반응은 동네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파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자들은 파송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왜? 그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한 것이 뭡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 들어가서 그가 전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상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파송받아서 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거론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마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을 5번 바꾼 여자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그것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게 무엇입니까? 남편을 바꾼 거죠.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부끄러운 과거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말해야 복음의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시켰다. 이게 바로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 변화도 없더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달라진 것이 없다. 예수님을 안 만난 거죠.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변화를 전해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전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경 공부를 해서 좀 더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나왔습니까? 그냥 예수를 만난 여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는 스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 성경들을 들이대면서 그 사람에게 증거해야 그 사람이 예수께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제시하면 나올 것이다, 기적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만난 것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설득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아직 멀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중부양을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찍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 안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공중에서 부양돼서 설교를 했는데 동영상을 찍어둘 걸 이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까? 못 믿을 이야기니까. 못 믿을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공중부양해서 설교를 한다면 모든 분들이 다 나가서 만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못 믿을 이야기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평범하게 그냥 서서 이렇게 지금처럼 설교를 했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늘 하던 대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오늘 우리 목사님 서서 설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하잖아요. 못 믿을 이야기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믿을 일을 우리에게 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그 놀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해벽의 교회에서 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전할 것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든 하나님의 능력이든. 그래서 못 믿을 그 놀란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송입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광과 이것들을 보고 세상에 가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배의 바람직한 마무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가 슬퍼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까? 재물이 각이 떠져서 불로 태워지듯이 우리가 죽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는 슬퍼야 돼요? 기뻐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각이 떠져서 우리가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애통해야 된다. 아니다. 예배는 축제다. 기뻐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찔림 후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찔리면 이런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해 주셨구나.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찔릴수록 내가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할수록 은혜는 없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찔려야 제대로 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애통이 있는 예배에 참된 기쁨이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혀 대화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툭 꺼집어내십니다.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대화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 툭 꺼집어내시는데 그게 뭡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생뚱맞게 지금 전혀 상황과 맞지 않게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의 치부를 먼저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찔림을 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에 체험되어져야 돼요. 예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내가 애통했지만 죄로 인해서 찔림을 받았지만 그 죄조차도 용서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예배의 마무리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서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예배의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주기도문, 축도로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이 파송과 이 축제, 기쁨,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이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예배 지침서에 보면 부록이 있습니다. 이제 본질은 아니고 좀 비본질적인 건데 그것만 잠시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지침서 마지막 부록에 보면 광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광고가 예배 순서가 될 수가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글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광고는 단순히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요소 중 성도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예배의 요소입니까? 아무튼 성도의 교제를 말씀 전으로 순서를 옮긴 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감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하고 싸우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의 교제가 예배 순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있는 것이 예배 순서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먼저 그거는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찾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이 예배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걸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지. 예물을 드리라 그랬지. 이걸 근거로 광고가 단순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예배 순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를 봤어요. 더 과간인 것은 그 다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참 잘해요. 제가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우연히 발견한 교회인데 왜 이 교회가 부럽냐 그러면 중보 기도의 열기가 너무 뜨거운 교회예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한국의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맡으셔서 하는데 중보 기도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중보 기도가 엄청나요.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중에 수십 명이 2부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옛날부터 이런 거 부러워했거든요. 지금 다른 곳에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거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세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광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광고를 위한 기도 지침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광고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잘 인식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며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중요한 행사나 알림 사항들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효율적인 광고 전달이 되게 하시되 지루하지 않으며 성도들이 잘 집중하게 하소서.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광고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광고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지게 하소서. 전 무슨 일을 기도가 있나 싶어요. 아닌 것을 억지로 이건 예배 시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되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고가 예배 순수가 아니라면 이거의 예배 순수가 인식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거는 불경한 기도입니까? 광고는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것이 위로를 향해 간다면 광고는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잘한다고 소문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지 않을 때 그 교회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정말 파워풀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그런 찬양과 기도 시간이 앞에 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리고 책 소개합니다. 책 팝니다. 그것이 10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광고할 것도 많죠. 이번에 나온 신간은 이겁니다. 이거 구입하세요. 예배 마치고 구입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성도에 또 교제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을 향해 쫙 열려 있다가 그렇게 하는 10분 동안 싹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집에서 한번 다시 들으면서 잘 말씀대로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차 봉사,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뭐 우리 교회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차 봉사나 주일학교 교사나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주차 봉사하고 언제 들어와야 됩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든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10분 전에 들어와야 돼요. 주차 봉사한다고 설교하기 전에만 들어오면 설교 들으면 예배 드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주차 봉사 너무 힘들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봉사 때문에 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안 해야 돼요. 다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김입니다. 그런데 주차 봉사한다고 설교 전까지 하고 수고하고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판단대로 내 수고했는데 너가 이렇게 일했는데 하나님 칭찬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함께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사의 본연의 임무는 주일 학생들을 돌보는 교회예요. 떠들고 장난치는 애들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예배 내내 생각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봉사지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들이 대부분이 주일학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년들은 자기는 주일학교 예배 드렸다고 예배 참석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떤 봉사를 해도 좋은데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주간에 걸쳐서 예배 지침서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텐데 항상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어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신앙 수준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지금 7주 동안 한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예배하는 모습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의 방향이고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7주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두 단어만 기억해 주세요. 예배는 집중과 드립니다. 이 두 단어만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집중과 드립니다. 드림은 예배의 목적이며 집중은 예배의 자세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붙일 때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 원이 포커스가 작을수록 불이 잘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돋보기로 조절을 합니다. 가장 작은 원을 만들기 위해서. 원이 넓게 퍼져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 원이 가장 작을 때에 불이 쫙 붙습니다. 그것은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집중되었다는 거예요. 한 포인트에 모든 빛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빛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포인트로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불이 붙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에 집중할수록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예배에 집중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붙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린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는가? 집중하지 않았어요. 집중하지 않고 포커스가 넓게 퍼져 있고 흩어져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분명히 우리의 심령에 불이 임할 겁니다. 집중과 드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우리 회복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